웃으면서 외톨이 센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너 Just a loser 외톨이 상처뿐인 모자리 더더욱 쓰레기 거울 속에 넌 아마 솔직히 세상과는 어울린 적 없어 홀로였던 내겐 사람 따위 벌써 잊혀진지 오래 저 시간 속에 더 이상은 못 듣겠어 해망진 사랑 노래 넌 하나나 그저 길들여진 대로 각본 속에 놀아나는 슬픈 비에로 넌 멀리 와버렸어 I'm coming home 이제 다시 돌아갈래 어릴 적 제자리도 어둡던 간 날 yeah. 하늘보다 땅을 더 바라보게 돼 여자들과의 내 실수 하룻밤을 사랑하고 해뜨면 실증 책임지지 못할 이기적인 기쁨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지금 멈출 줄 모르던 나의 위험한 지추 이젠 아무런 감흥도 재미도 없는 기분 나 변한 그때 혼자 있네 I'm going home 나 다시 돌아갈래 예전의 제자리로 어제부턴 가는 yeah. 사람들의 시선들 두려워만 해 I wanna say goodbye 이 길의 끝에 방황이 끝나면 우리 후회 없는 채로 두는 감을 수 있길 Loser 외톨이 센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넌 Just a loser